그랬던 맘에 움트는 호흡에 여린 바람이 분해 살포시 긴 잠에 빠졌던 작은 나이가 깨어나 가본 적 없던 길로 날 데려가 가슴속 피어오르는 작은 꽃보라 소용돌 있죠 나의 답을 두려움이란 건 신기루 구불면 그 순간 fade away 하나를 무드러지는 거센 것보라 소용돌 있죠 Yeah!